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방글라데슈 준비위원회와 방글라데슈 조선친선 및 연대성위원회에서 최근 상장들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방글라데슈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MD 하룬 아르 라시드 방글라데슈 조선친선 및 연대성위원회 위원장은 백두산 위인칭송대회는 조선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각하, 최고 용도자 김정은 각하께서 조선혁명과 세계 자주화 유협 수행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는 세계적인 대정치 축전이라고 하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백두산 전출위인들께 상장들을 드리기로 결정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